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태종씨, 네. 오늘도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네, 경찰서. 요즘 경찰서 자주 가시네. 아, 네. 오늘은 어디 경찰서입니까? 서초경찰서. 아, 무슨 일 때문에 다녀오셨어요? 아, 우리 모임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라고 하죠? 네, 예. 예, 그분들이 292명을 저희가 고소를 했어요. 아, 292명? 네, 지난 4월부터 해가지고? 네, 1차로. 아, 그분들이 무슨 댓글을 달아서 그랬나요? 좀 심한 댓글을 했죠. 뭐, 굉장히 심한 욕설, 이 마귀 XX드라 뭐 이런 거 하고. 이태종 씨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얌전하게 얘기해주신 거고. 진짜 저희가 입으로 옮기 좀 짜증날 정도에. 아, 그런 분들을 지금 다 추적해서 지금 한 겁니까? 네. 전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관해놓은 댓글은 120만 건 정도. 120만 건. 그 중에 이제 악성 댓글을 분류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심한 것들을 해서 1차로 292명 정도 됐고, 아마 2차가 800명인가 또. 아, 지금 1차, 2차, 3차, 4차 계속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 이제 개인들한테도 고소가 시작됐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언론사 상대였고. 네. 오, 태종 씨 무서운데요? 무섭다기보다는 예. 우선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가지고 이제 이런 인터넷 문화나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하죠. 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책임만 지는 사회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댓글 단 이 아이디만 있을 텐데 추적이 가능한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 그 아이디나 이거 네이버에 이제 요청을 합니다. 아. 요 아이디가 있는데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댓글을 달았다. 이 사람들 신상을 달라라는 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처벌을 하든지 이런 조사를 하는 거죠. 당시에 그 구원파 관련 사람들에게 구원파 기독교인들에게 막 이렇게 악플 단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좀 고민되는 게 요새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사람들 추세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함부로 까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약간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고 자기가 책임 묻질 말 던지는 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건 좀 비난받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악플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식조차 좀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우선 제 짐작에는요. 그냥 지나가다가 화나서 그 악플을 한두 번 달 수는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계획적으로 좀 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 골라서 이번에 고소한 거죠? 먼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를 수는 없죠. 그냥 누군지 모르니까. 예, 우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악플을 조사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신문에 좀, 이렇게, 대문짝만 하게 난 것 같은데, 구원파 315곳 언론사 상대로 3천여 건, 네. 법적 대응 나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떴던데, 태용 씨, 뭐, 그런 기사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진 않았고요. 왜냐면, 이게 본인들 연관이라서, 약간 조금, 기존 언론사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언론사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딱 대문짝하게 내보냈는데 실제 언론사에서는 그 내용조차 다루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사실은 이제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근데 저보다는 이태동 씨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스를 해줘요. 근데 진짜로 딱 예상했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용기게 저번 주에 저희가 기자 한번 칭찬해드렸잖아요. 지금 미디어오늘에 이한희 기자님도 사실 굉장히 굉장히 객관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사실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들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을 내보낸다는 게 본인들한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파 입장도 입장이지만 종편의 입장, 그렇죠. 뭐 언론사의 입장 이런 걸 다 전부 다 객관적으로 썼어요. 그렇죠. 네. 잘 썼더라고. 저는 그게 좀 높이 평가해주고 싶어요. 우리 의견만 쓴 게 아니고 TV조선에도 담당자랑 직접 얘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양쪽 얘기를 다 실어줬다라는 게 그게 참 기자다운 딱 언론중재위원회의 인터뷰도 싫고 아주 잘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내용만 딱 실렸으면 사람들도 비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런 게 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의 누구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기자 입장에서는 이 얘기도 들어오고 저 얘기도 들어봤는데 거기에 한마디 정도 자기의 약간의 주관은 넣을 수 있겠지만 이런 느낌의 기사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 내용 자체는 네. 보시면 뭐 여러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에 뜨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구원파가 310여 건 언론사면 거의 전 언론사예요. 와. 그런 언론사를 상대로 이제 언론중재위 제소에 나선다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보면 이태종 씨 일단 인터뷰를 기자가 직접 했어요. 전화 인터뷰였죠. 네.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다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그 종편이나 언론사 인터뷰도 같이 실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종편사의 한 관계자 그리고 저희가 TV조선을 또 일부러 이태종 씨가 물건으로 지신 건지 아니면 기자 그것만 쓴 건지 잘 모르겠는데 TV조선 관계자도 인터뷰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신문방송학과 성공회대 김서준 교수님이라는 분을 직접 또 인터뷰를 했어요. 아. 최근에 이 정도로 근데 내용들을 보면 일단 저희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실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종편 관계자는 뭔가 얘네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술을 쓰는 거다 라는 식의 인터뷰가 하나 있고 TV조선 관계자는 우린 당당하다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방송학과 그 김서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에는 너무 언론사들에서 무리를 했기 때문에 탈이 난 거다 그렇게 약간 하시는 거라 그 다음에 정말 구원파가 억울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정도의 좀 분석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언론사가 너무 심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오. 그리고 언론중재의 관계자도 한 명 있는데 관계자가 표현하는 부분이 구원파 측에서 2천에서 3천건 제소할 경우에 심리기를 잡기도 어려울 것 같다. 아 마비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마비를 시키는 상황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정도로 이 언론사상 유례없이 저희 말 그대로 마녀사냥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김엄마 판결도 언론중재사상 최고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기사, 톱기사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데 톱기사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치부기 때문에 그걸 톱기사 시킬 수 없을 거예요. 이야, 이 건도 진짜 굉장히 큰 건인데. 그렇죠. 이게 언론중재위원 사상 가장 큰 건이고 저희가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따질 게 없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진짜로 이건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때린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항하겠냐. 그리고 몽둥이질 한 거랑 비슷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안 죽었습니다. 안타깝진 않고 아주 잘 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구원파 개인이 언론중재위원회 해가지고 보상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김엄마 관련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1,000만 원 우선 네. 직권 결정 났고요. 예. 그 후에 420만 원, 그 다음에 210만 원, 610만 원, 630만 원 이렇게 입금이 이제 완료된 게. 아 개인이요? 구원파 신도 네, 한 분이? 두 분이. 두 분이? 네. 입금이 됐습니까? 네,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초상권 침해. 아 본인의 허락 없이 얼굴을 내보인 겁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그 판정 내린 거 혹시 보셨어요? 판정 중에 초상권에 대해서 특정 사람의 신체 부위만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인지가 가능한다면 그것도 초상권 침해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얼굴이 안 나와도? 예. 그럼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해서 그게 근데 이제 안 통하겠네? 꽤 유명인이어야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 사람이 특정 다른 것만 봐도 이를테면 식별이 가능해야 될 건데 물론 구원파 인원들이 그렇게까지 유명인들은 아니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초상권에 대한 범위가 단순히 얼굴만 해당하지 않다는 건 진짜 언론사들이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얼굴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점만 딱 찍었어도 그 사람 딱 알 수 있다면 이건 초상권에 해당된다 이런 거겠죠. 언론 중재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에 금수원에서 하나되기 바자회가 있었어요. 네. 저희는 그때 녹음을 야외에서 했었고 네네. 토끼가 난입했었고 까마귀 때도 난입했었고 예 그랬었는데 바자회 결과는 어땠나요, 개웅 씨? 뭐 결과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거의 4천 명에서 5천 명 넘는 분들이 오셨어요. 많이 왔어요 그날. 제가 보기엔 더 왔어요. 왜냐하면 수양회 때가 차를 못 대서 다른 데까지 주차장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주말 모이시는 거에 한 1.5배 이상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수 추치는 제가 뭐 매번 팟캐스트마다 말씀드리지만 식당 인원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날 밥을 안 줘서 추정이 안 돼요. 그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거리 알아서 그렇죠. 먹는 거였잖아요. 지역별로 네, 그렇죠. 이제 유기농 음식 해오셔서 예. 그걸 사먹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요? 우선 이 그냥 단순한 바자회가 아니고 뭐 먹고 끝나는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우리의 문화 자체를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채로운 기획에다가 많은 분들이 준비한 정성적인 음식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외부인 구원파 아닌 외부인들도 내가 같이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여기서 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라는 할 만큼 다채로운 행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예. 전혀 상상도 못했던 아이들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 가면 미로 게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음악회도 또 있었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다섯 군데 정도의 그 찾아가서 스탬프를 이렇게 받아오면 선물을 주니까 재밌었겠네. 네, 그럼 가서 이제 퀴즈 대회도 하고 어디 가서는 무슨 게임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죠. 밥 먹을 때 보니까 노래자랑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막 야외에서도 음악회도 예. 있었고 실내에서도 이제 클래식 음악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악회도 있었고 네. 그냥 우리 문화 자체가 그냥 이렇게 무슨 잔치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인상이 깊었고 와 이거 이제 저도 그렇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관계자가 들으면 시컵하실 얘기네. 근데 인상적인 게 노래자랑이 보통 우리 구원파잖아요. 잔송과 네. 노래자랑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정신을 잡아가는 게 노래라고 생각하니까 건전하고 이 사람들의 건전한 어떤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노래들을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저희 노래의 기준이 그냥 찬송가, 거룩한 노래의 기준이 아니라 맞아요. 가사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노래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젊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노래를 즐겨 듣는데 근데 그중에 항상 가사를 봤을 때 아예 의미 없는 가사들이 좀 있잖아요. 일단 뭐 제가 직접 언급하면 안 되니까 언급하지 마세요. 근데 약간 진짜 가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희가 부르는 노래들은 그러니까 뽑고 사람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노래들은 가사에 뭔가 메시지가 있고 가사에 뜻이 심겨져 있는 노래들은 사실 찬송가가 아니더라도 정말 정신을 생각할 수 있는 노래들이라면 저희가 즐겨 부르는 노래들에 속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금수원의 마당새 이봉우 부장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 네. 아우 노래 멋졌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주 지역에서도 바자회 관련해서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때 바자회 때 미주 지역의 한 자매님이 저한테 딱 오셔서 한국 바자회가 잘 끝났다. 그렇지만 두 달 뒤엔 미주에서도 같은 일이 있다.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 한 두 배 정도 규모를 해서 왜냐면 한국이 많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선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은 부분이 또 어려워진 계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주의 많은 식구들이 좀 감당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모금하는 행사를 또 두 달 뒤에 이제 미주 전체 이제 바이블 컨퍼런스가 열릴 때는 그때 한번 또 이런 바자회 행사를 잘 기획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홍보해달라. 예, 미주 지역에 개개별로도 연락할 수 있는데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시니까 이걸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럼 한번 홍보해보시죠. 지금까지 한 거 아닙니까? 뭐 연락처라든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아실 테니까 미주 지역에도 이 한국에서 열렸던 것처럼 전 식구들이 같이 모이고 세계 식구들이 모여서 하는 그 중요한 바이블 컨퍼런스 때 바자회가 또 열린답니다. 그때 많이들 협력하시고 많이들 준비하셔서 정말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이러하게끔 도와드리는 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미주 지역 바자회가 두 달 후에 열린답니다. 장소는요? LA입니다. 아, LA. 아. 저희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간지 오래, 너무 오래돼서 꼭 가고 싶어요. 독일에 지금 저희 특파원이 그렇죠. 갈 예정이죠?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갈 예정입니다. 태용 씨, 독일에 뭐가 있나요, 행사가? 다음 주부터? 아, 이제 독일에서 바이블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여태까지 발표됐던 거하고 좀 다른 메시지, 다른 형식의 메시지, 내용 같지만 좀 굉장히 좀 참신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나 아이템들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하고 얼마나 연결이 돼 있고 왜 하는지를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면서도 많은 외부인들, 구원파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특파원을 파견할 예정이죠. 네, 지금 현장 스케치 및 내용을 좀 네. 올리려고 합니다. 들려드릴 형태로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가서 하는 게 최고로 좋은데. 바이블 컨퍼런스를 그러니까 뭐 수양이라고 표현해야겠죠. 들으신 분들한테는.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이게 저희만의 행사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은 저희는 누구한테 공개해도 자신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밖에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듣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장들은 저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도 있고 준비도 돼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는 구원파다 팟캐스트가 요즘 지역에서 공개 녹음을 해달라고 연락이 자주 온다면서요, 태종 씨. 네. 이제 저희가 좀 초대를 여러 군데서 받기 시작했는데요. 언제든지 갈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죠. 아, 조건이 있습니까? 네. 뭐냐면, 저희가 가서 저희끼리 뭐 해드릴 얘기가 없고, 그렇죠. 저희는 항상 거기 계신 분들의 얘기를 이제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랑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내용을 주신다는 조건 하에 저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사정이 된다면 갑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네. 책임질 수 있는 얘기예요. 사정이 된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공개 녹음인 거죠? 공개 네, 방송? 뭐. 그렇죠.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네. 지난번 거 개웅 씨 청년회 네. 하고 공개 방송 했듯이 네, 네. 이것도 재밌겠네 개웅 씨.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태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저희 얘기를 담으려고 와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있는 얘기들 중에 정말로 살아오시면서 그 정말 지난 얘기들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여기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밖에 사람들도 들으시면서 아 이게 참 어떤 건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걸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정말 이거 세상을 향해서 뿌려야 될 얘기지 우리끼리만 간직하고 있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구원파다 공개방송 언제든지 네 어디서든지 가능하다면 해외도 갑니까? 가능하면 알겠습니다. 근데 공개방송 요청을 어디다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을 지금 만들어서 시청자? 청취자 게시판? 아예 수정하겠습니다. 청취자 게시판을 만들었고요. 아예 이참에 주소를 공개해 드릴게요. 좀 외우기 쉽게 했는데요. 숫자로 9 9 숫자로 그 다음에 WON 원 예, 원. 그 다음에 PA 팜.com. 닷컴. 예. 숫자로 9, 그 다음에 영어로 원파. WNPA. 맞습니다. 원파닷컴이네요. 예, 맞습니다. 원파닷컴. 네. 거기 접속하시면 뭐 회원 가입 안 하셔도 글을 쓸 수 있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더 좋고 아. 거기에다가 저희한테 남기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팟캐스트 게시판이네요. 네, 게시판. 맞습니다. 거기다 의견 올리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뭐 토끼 사진이라든지 현장에서 이제 녹음하다 보니까 사진이나 광경을 못 보잖아요. 아, 지난번에 토끼 난이 정말 재밌었는데. 네, 그래서 아. 거기에 이제 그런 중간중간 에피소드나 이런 사진을 옮겨, 이렇게 아.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보시면. 근데 올려놨나요? 그때 사진 찍었잖아요, 난입한. 아직까지는 안 올렸는데 곧 네. 올릴 겁니다. 아,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토끼 난입할 때 그 토끼 따라온 아이들도 난입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저씨도 난입했잖아요. 그럼 막 네. 전화로 싸우면서. 네, 다행히 이제 편집이 그 부분 됐고요. 이 녹음 바로 끝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취자들이 본인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뭐 좀 괜찮네. 좋은 얘기만 실리지는 않겠지만, 아. 그것도 다 일단 받으면서 아. 고민해봐야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공지를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불미스러운 내용이 올라오면 아. 사전 공, 뭐, 공지 없이 아. 삭제하겠다. 삭제도 올라오죠. 하고 언론 중재도 가겠다. 뭐 우리가 관리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야외 녹음은 아니지만 오늘도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금수원 이 꿀방에서다가 여기 또 서울 역삼동에 왔습니다. 아, 네. 그 유명한 어. 한술더 맛집 바로 위에 3층입니다. 어,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술더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3층 바로 네클리어 지금 여기가 뭐 응접실 정도 되나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맛집이 유명해진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잠깐 들려서 밥 네. 먹는데 네. 저희가 방송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제 오신대요. 오. 또 이태준 씨 때문에 밥 먹기 힘들어지겠네. 오늘 지금 방송 마치고 또 밥 먹나요, 저희? 아, 가능하면 먹어야죠. 아,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 몸을 피로 만드는 기계라고 표현도 했었죠. 내 피를 만드는 음식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음식 매매 씹어서 맛있게 먹읍시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2부 순서에는 생명되는 피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